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업적 토론회가 그이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세 즈음에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미국에서 11일과 14일에 진행됐습니다. 행사들에서 토론자들은 조선노동당을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으며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을 성리적으로 전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격찬했습니다. 한편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세 즈음에서 방글라데시 인민변명위원장 가리브 네와주가 15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